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다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준 제자들이, 내가 앞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 열두 제자가 사역을 계승할 텐데 내게 붙여주신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여튼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걸러지 말고 받아 먹어야 된다.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고 영적인 양식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나오는 우리 청원이 forgiving, 용서해 달라는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는 죄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영어 성경이나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주기도문에 죄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빚진 것이나 빚이 나와요. 빚이. 헬라 원어나 영어를 보면 죄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이런 원어와 영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 죄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초바라는 헬라 원어인 헬라인데 이 말의 원뜻은 빚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원래의 뜻은 우리에게 빚들, 복수형으로 빚들을, 빚을 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고 없애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지은 죄와 모든 빚들을 주님이 다 탕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 용서의 문제가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현실 문제에서 두 번째로 온 것은 그만큼 인간의 삶에서 이 용서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일용할 양식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인간이 인간 사이에 부딪히며 살다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데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우리가 이웃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탕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면에서 용서를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큰 계명이 두 가지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 사랑. 1계명에서 4계명, 10계명에까지가 다 하나님 사랑, 믿음에 대한 거예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 실천이 되고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표현돼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는 하나님 사랑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탕자처럼 빗나가는 거지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사탄이 불평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왜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딱 한 번 거역한 나 사탄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네가 언제 나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용서하실 수가 없다. 내가 잘못된 것, 실수한 걸 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린 걸 보면서 아니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예수쟁이들은 그저 모임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느냐 죄인이라 그러느냐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 거룩 거룩 찬양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죄성이 더 느껴져요. 제가 새벽기도 때 어떤 때는 기도를 쭉 하다가 저쪽에서 태양의 빛이 쫙 비치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공기가 맑은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태양이 이게 새벽에 아침에 동토면서 태양에 쫙 비춰가지고 저한테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그 빛 사이에 빛이 싹 들어오는 사이를 보니까 아이고 이 먼지들이 꽤 있더라고. 보통 때는 안 보이는 먼지였는데 빛이 비치니까 수많은 먼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나 이건 우리 교회당뿐만 아니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 거룩하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수많은 먼지와 같은 죄투성이의 인생이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교회당에 나와서 교회 와서 머리를 숙일 때에 제일 먼저 할 일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과거 그 제자 훈련을 가르칠 때 다섯 가지 확신을 가르쳤는데 네 번째가 바로 용서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한번 따라할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해서 끝나지 않고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또 붙은 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실수했구나 잘못된 게 많구나 죄가 많구나 느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술로 우리의 죄를 컴패스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백과 함께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To forgive us our sins.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서해서 끝나지 않고 뭡니까? To clean us. 우리를 깨끗한다. From all unrighteousness. 모든 불의한 것에서 추악한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히 고백하고 자백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이 더러워진 걸레 같은 우리의 마음을 클린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 예로 들어보게 되면 프라디갈슨 당자 이야기가 있죠. 누가 보면 15장 보면 당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해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술 먹고 계집질하면서 나쁜 짓 하는데 돈을 다 탕진했어요. 한 1년쯤 되니까 돈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탕자가 결국은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으니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차라리 품꾼들이 얼마나 그쪽에서 유족하게 잘 사는가.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 아들로 돌아갈 수는 없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 죄를 고하고 이제는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그가 터들터들 헌 누더기 냄새나고 코르내는 옷을 입고 거지가 다 돼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저 멀리서 상거가 먼데 멀리서 그걸 보고는 아들이 한 걸음 뛰게 되면 아버지가 그걸 보고 열 걸음을 달려가지고 와서 팍 껴안았어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의 설교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 분인데 천지 창조할 때도 첫째, 둘째 날, 셋째 날 했는데 하나님이 서두를 때가 하나 있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가지고 죄인이 탕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으로 서둘러 가지고 뛰어가서 죄인의 회개를 아들을 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그 많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야, 너 돈 그 비싼 돈 어디다 다 썼느냐? 내가 그렇게 뭐라더냐? 나가지 말라 했지 않느냐? 꼴 좋구나. 이렇게 과거를 따지고 꾸짖지하지 않고 돌아온 탕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줬어요. 지난 날의 죄를 다 한꺼번에 돌아온 순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어떻겠습니까? 아들의 집이 새 옷을 입히고 까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잔치를 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아들을 축하해 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여 아들로서의 모든 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의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주기도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 우리 주기도문 그 깜빡 잊어버렸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사도 당황이 돼요.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줘. 거기 보면 단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그 영어 성경 보면 우리에게 빚진 사람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을 다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실천 중에 하나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이란 가운데는 좋은 이웃도 있지만 정말 친구하기 싫은 이런 그 어떤 때는 원수 같은 이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거예요. 아까도 올회라는 이런 그 작품에서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살인범이란 걸 알았을 때에 그 미움과 복수심을 떨쳐버리려고 용서해 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과 용서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들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참 좋은 분들도 있지만은 참 안 만났으면 좋았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가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사람만 없었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데미지만 줘서도 내가 현재 이 모양으로 하고 있을지 않을 텐데 그런 그걸 생각하면 자꾸 그걸 떠올리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참 그 용서라는 건 뭐 말은 쉽지만은 설교는 쉽지만은 실제로 용서라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의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가 인도하던 집회에 어떤 장군이 회심을 하게 됐는데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군님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걸 확신하십니까? 아멘.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당신도 앞으로 당신에게 잘못한 이웃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한참 생각하더니만 한 사람만 빼고 제가 용서는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는 거의 원수입니다. 얼마나 건방지고 도도한지 그 사람만 보면 분노가 치밀고 도무지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가 경고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주기도문을 당신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당신은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절대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실수해서도 안 됩니다. 왜?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나도 너와 같은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용서란 건 겸손의 표시입니다. 나는 용서를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 사람이요. 용서하는 자만이 남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이런 그 용서에 대한 건 말로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서에 대한 이런 용서가 얼마나 정말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예화를 몇 가지 드려드리겠습니다. 시몬 게렐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한 번은 자기 이웃집에 배나무가 막 탐스럽게 배가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녁쯤 돼가지고 손을 뻗쳐가지고 이웃집에 탐스러운 배 하나를 딱 따가지고 확 씹어먹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그 배나무 집 주인인 이웃집 주인인 그 할머니가 그 소년의 집을 찾아왔어요. 게렐은 겁을 잔뜩 집어먹었어요. 내가 배 딴 걸 봤구나. 혼내려고 나를 찾아왔구나. 그래서 이 할머니는 야단을 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할머니 속에는 손에는 큼지막한 배를 몇 개 담은 작은 광주리를 그 소년에게 지워주고는 그리고 또 한 손에도 뭔가 막 빨간 장미꽃이 있는데 그 장미 빨간 장미꽃으로 그 소년의 볼을 톡톡 치면서 그 장미를 한 송이를 선물로 주었어요. 장미꽃으로 가볍게 맞게 됐을 때 게렐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빨개졌지만은 또 그 손에 주어진 큼지감한 배 할머니의 용서와 관용의 태도에 감격해서 할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엉엉 울었다 그럽니다. 후일에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됐는데 자기의 생에 대한 테스트모니를 할 때마다 내가 배를 훔쳐가지고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할머니가 와서 나를 용서하고 오히려 꽃을 나에게 장미꽃을 주면서 배도 주면서 용서와 관용의 그 모습을 보고는 자기가 여기에 목사가 되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할머니의 용서와 관용.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좀 관용을 베풀며 살자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됩니까? 좀 넓게 관용을 하면서 살아보자는 겁니다. 중국의 오지 선교회의 창설자였던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는 하나 할게요. 이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 때문에 여행을 하는 중에 자기 집을 좀 비우게 됐어요. 중국 사람의 종이 자기를 돕고 있었는데 종이 허드슨 테일러가 없는 사이에 집에 중요한 물건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도망질 쳤습니다. 테일러는 경찰을 통해가지고 그 종이 있는 곳을 알아내게 됐어요.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물건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너를 찾는 것이 아니고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네 영혼이 아까워서 편지를 쓴다. 나는 이미 너의 죄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편지를 써놓았는데 한 며칠 후에 이 종이 테일러 선교사에게 되돌아왔고 용서를 구했고 나중에 훌륭한 전도인이 됐어요. 사람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것. 여러분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그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여러분 맥도날드에서 만나고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딱 피해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밝은 얼굴 인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와 관용의 삶, 어렵지만 실천하셔야 돼.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를 싫어하고 비난을 일삼았던 스탠턴 장군. 링컨이 이제 대통령 선거 나갔을 때 이 스탠턴이 야당 편에 서가지고 링컨의 못생긴 얼굴을 두고 독설을 했는데, 여러분 고릴라를 보려면 저 아프리카까지 먼데 갈 필요 없고 저기 일리노이 스프링스필드에 가게 되면 진짜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는데 그 오리지널 고릴라가 바로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래서 링컨을 아주 정치적으로 정적이 됐는데, 근데 놀라운 건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서 성공해가지고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내가 캐비넷을 구성할 때에 스탠턴을 예상외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을 그렇게 못 살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어떻게 그건 원수 같은 사람을 임명하느냐, 그 중요한 요직에다가. 그랬을 때 링컨이 그 일에는 국방부 장관 그 일에는 그 사람이 책임자입니다.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욕 엄청 들어먹고 있죠. 북한이 주적이냐 그러니까 그 며칠 답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스탠턴이 국방부 장관 하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 그 에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부인이 여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극장 가서 좀 영화도 좀 보고 하면 좋은데 영화 좀 한번 보러 갑시다 막 하도 끌고 가지고,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면 극장 가서 영화 보다가 총 빵빵 해가지고 링컨이 쓰러져 죽었지요. 장례식을 할 때에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이 옛날에 가장 링컨을 정말 원수같이 괴롭혔던 스탠턴 장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오늘 여기에 누워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용서와 관용, 이것이 원수도 사람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어마어마한 용서의 가치, 1만 달란트와 같은 30조 서울시의 1년 예산과 같은 30조의 여러분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왕이신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는데 나는 그 100데나리온 그 한 300불 정도의 그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붙잡고 딱 목을 잡았어. 이 목을 잡았다는 건 헬라로 목을 비틀었다는 말이야. 이 새끼 하면서 목을 비틀면서 왜 너 내 돈 떼먹고 그러면서 후려치고는 감옥에 보냈어요. 나중에 그 사실 알았던 왕이 너 1만 달란트 다시 다 내놔라. 나는 너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아주 하찮은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그래서 참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서를 줬는가. 이 이야기도 제가 한번 과거에 한번 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스턴에서 목회하는 콘라드 박사가 라디오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경험담을 이야기했는데 한 교인이 목회할 때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어요. 거의 한 10년을 괴롭혔어요. 그 교인은 사사건건 목사를 반대하고 터집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그 교인이 이사를 가게 됐는데 동부에서 보스턴에서 서부로 오게 됐어요. 이사 가게 되면서 무슨 동기인지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 그동안에 목사님 제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저 콜라드 박사가 그 편지를 받고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전보를 쳐 전보. 3F로 Forgiven, Forgotten, Forever. 용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용서했다. Forgotten, 잊어버렸다. Forever, 영원히. 우리 부부 사이에도 보면 용서했다 그래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심심하면 오징어 꺼내가지고 먹듯이 와가지고 당신 옛날에 말이야 이렇게 했나. 제가 옛날에 그 우리 집사람의 아기를 배가지고 배가 할 때 우리 친구가 낚시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낚시를 좋아하거든. 그 낚시를 갔다 왔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어? 뭐 낚시 갔다 보니까 뭐 정한 시간에 픽업을 못하고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심심할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어? Forgiven, forgotten, forever.